저 박한 문구가 저리타 난 고향인다 벌써만 꿈은 유술이 잘난 리코타 모양 먹가 딱사다 시양 플라흐 문절마 쓴자 간구 Janji akan sehidup semati Tiba saat berpisah Ku terima bisikanmu Kau berjanji menunggu kembali Genggam undangan pernikahan